오늘은 좀 더 잘래요. 내게 웃지 말아줘요. 괜찮을 줄 알았었는데 눈만 뜨면 그대 생각이 나요. 그대 사랑하긴 했었나 봐요. 아려오는 이 가슴이 내게 말해요. 흐르는 시간에 나를 맡기면 언젠간 아무렇지 않을 날이 오겠죠. 날 좀 더 잘래요. 잠시라도 그대를 잊을 수 있게 해줘요. 나 좀 더 잘래요. 그대만 보는 나를 멈출 수 있게 해줘요. 좀 더 잘래요.